속에서 떠나지를 않네요. 하루 종일 그대 곁에 머무르고 싶은 거죠. 달콤한 그대의 키스도 좋아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같은 향이 나길 원해요. 내 곁엔 그대 하나면 충분해요.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보며 말해줘. 많이 보고 싶었다고 날 기다려왔다고.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도 그대 바라보며 빈틈없이 안아줄 거예요. 혼자 놔둘 건가요? Oh, oh. 그대와 밤새 사랑을 나누고 함께 아침을 맞고 싶죠. 그렇게 우리들 하나가 되길 원.